UBS.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예쁘게 핀 벚꽃 보셨나요? 따뜻한 날씨와 어우러지는 벚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낭만도 잠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죠. 그럼에도 이런 때일수록 할 일을 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그 전에 잠시 우리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엔진, 기술부 김민주 국원입니다. 늘 유익한 영상과 방송이 만들어지는 데 주축이 되는 우리 한대방송국의 기둥, 기술부인데요. 기술부원 김민주 국원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김민주 국원은 처음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면 편집, 촬영이면 촬영. 기술부로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지금은 우리 헙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김민주 국원인데요. 김민주 국원이 우리 한대방송국에 들어온 것은 우연찮은 계기에 의해서였답니다. 예전부터 방송국이나 관련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주변 동기들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흥미가 생겨 한대방송국에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편집, 촬영 관련 지식이나 경험 역시 전무했고요. 그러나 선배들께서 김민주 국원의 성실함과 가능성을 알아봐 주신 덕분인지 이렇게 합격해서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 점점 이 일에 욕심도 생기고 이 욕심이 본인이 방송국에서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힘든 시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들이라도 마냥 웃으면서 할 순 없는 것처럼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전국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TR 기간입니다. TR 기간에는 모든 국원이 아침 9시에 학교에 나와 4주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2시간 가까이 되는 통학 시간이 본인에게 체력적으로 너무나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야 했던 게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부원들과 달리 영상 관련 경험이 적었기에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배워야 했던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때론 다른 국원이 맡았다면 더 좋은 영상이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며 마스터가 원하는 대로 영상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걱정도 들어 초반에는 영상 편집을 담당하게 되면 많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잘해내고 있는 김민주 국원이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그만큼 그 일에 진심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때의 힘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민주 국원으로 성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으로 김민주 국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참 뜻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민주 국원의 진로 관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민주 국원의 진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해요.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해 다니고 있는 김민주 국원은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 관련 진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명확한 방향성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을 헙스에서 보내다 보니 관련 직종에도 관심과 흥미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헙스에 애정이 큰 김민주 국원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힘든 순간도 많았고 지금 역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방송국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수습국원 수료식이라고 합니다. TR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있었던 만큼 다른 국원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서로 의지한 기억 때문인지 수료식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요. 수료식 전날에는 다 같이 홍대에 놀러 갔었는데 고생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후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원들과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낀 날이기도 했고요. 헙스에 들어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기술부원 김민주 국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주 국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늘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든데 잘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특히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늘 좌절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지금도 과정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윤지우, 엔지니어 윤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